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며 또 세금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다룬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또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그 하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기는데 메시아가 정말 그 예수님인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을 통하여서 이사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알고 또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와 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그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옛날에 주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 반대의 주장을 펼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다윗이 가진 이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이서 나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들을 희망하고 또그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힘과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수많은 주변 국들로부터 으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또 이해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또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셨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그 편견을, 그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의미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주, 다윗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 시온산에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방,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38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그 마음은 말씀과 멀어져서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율법의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저버린 채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선입견과 왜곡으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 자신은 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부 그리고 특권 그 권력을 추구하며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왜곡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경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신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 안에 이 긴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안에 여러한 율법의 경문들을 넣어놓고 그 끝에는 옷자락에 옷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들 자신이 율법학자라는 어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자신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 의도를 담긴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의 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될 옷,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될 이 마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 인내의 옷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과 이것들을 모두 다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설교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지금 서기관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기관과 이 과부의 모습을 비교하여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과 함께 이 과부의 진실되고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시달리며 또 외롭게 또 정서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대비된 모습의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비하면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보실세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미완료 시제형으로 쓰여져서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연보계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헌금이라는 것이 지폐가 아니라 주로 동전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두면 딱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소리가 많이 나고 적게 넣으면 쨍하고 소리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쳐다봤던 거죠. 그러면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자기도 과시를 하면서 내가 돈 많이 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들 가운데 여러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를 넣었다고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개의 랩돈, 한 고드란트를 했습니다. 이 랩돈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화폐로서 가장 작은 이 최소 단위를 랩돈이라고 불렀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최소 단위가 이 고드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10원, 뭐 1원이라는 것이고 미국 돈으로 따지면 1센트 정도,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릴지는 알 수 있었던 그 노쇠 헌금함의 성격으로 미루어봐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굉장히 주눅이 들고 자기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이 조금의 헌금을 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부끄러운 그런 상황과 또한 상당히 무안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저라면 아 부끄러워서 아예 헌금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때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한 이 여인이 들렸던 이 두 개의 랩돈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보라고, 이 여인을 본받으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랩돈 맞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가능하게 있다는 것, 나는 그분의 은혜에 빚지고 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런데 서기관들은 사람들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만을 의식하면서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오래 기도하며 외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 이 서기관들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었고 그 희생이었고 그 헌신을 증명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짜 같으나 사실은 가짜인 서기관들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가짜인 것 같으나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진짜인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삶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며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에 한 가난한 과부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과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